안녕하세요. 오키도키입니다. 오키도키는 독일에 사는 다섯 명의 퀴어들이 모여 나누는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방송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번 주 녹음부터 숨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차를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키도키라고 해야 할 텐데 그게 너무 어감이 이상하니까 네, 그냥 오키도키로 두는 걸로 했습니다. 네, 저는 담비라고 하고요. 주카입니다. 에디입니다. 벤입니다. 네. 그럼 오늘은 주제가 제목이 우리끼리 하는 고민 상담 왜 이러죠? 제가 와인을 좀 마셨더니 오늘은 저희 주제가 우리끼리 하는 고민 상담소입니다. 네. 와! 박수를 몇 번 쳐. 너무 쉽게 없나?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뭘 하는 거냐면요. 저희가 계속해서 사실 사연이나 고민 신청을 받았었는데 아무도 단 한 분도 네, 여태까지 단 한 분도 네, 연락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끼리 하는 거. 네, 일단 저희끼리 어떻게든 해보는 걸로 네, 결정을 했고요. 네. 네. 오늘 그럼 누구 고민부터 받아볼까요? 저. 네. 맞다. 제가 딴 것처럼. 네. 네, 제가 요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요즘 자꾸 뭐 겨울이고 좀 끝나가는데요? 네. 어쨌든 뭔가 연애도 하고 싶고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되지? 연애 상대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네 요즘에 많이 고민입니다. 자, 고민이 들어왔네요, 담비 씨. 네, 왜 저예요? 뭐가 문제죠? 상대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아니면은? 일단 독일에서 또래를 찾기란 정말 네. 아, 그건 진짜 힘들지. 진짜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 취향에 맞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런 사람 찾기도 너무 힘들고. 아, 취향이 어떻게 되는데요? 취향이요? 아, 일단은 백인은 정말 싫고요. 아, 그냥 취향이니까 이게 되게 그렇지, 그렇지. 뭐라고 해야 되지? 백인이 정말 싫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취향이니까. 네. 네. 연애 상대로서 이제. 네, 연애 상대로서는 안 느껴진다 이거죠. 자, 백인은 제끼고 네, 일단 제끼고 그리고 독일에서 일단 백인을 제끼면 그죠, 일단 너무 얼마나 남느냐 폭이 너무 좁아지니까 네. 네. 근데 또 그 와중에서도 저랑 또 잘 맞아야 되고 가치관이 맞아야 되고 네, 성격이라든지 연애 타입이라든지 그런 거를 또 맞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또 소망이 있어서 네. 아무래도 팬섹슈얼이라 보니까 이제 좀 감정적으로도 되게 많이 끌리는 분이 좋거든요. 나이 차이는 어디까지 돼요? 나이 차요? 사실 나이 차이는 그런 거 왜 물어봐요? 아니 얘가 아니에요. 에디 씨가 네. 어린 또래를 찾기가 힘들다 해서 무조건 또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 그 폭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사실 굳이 그걸 정하자면 한 7살 차이? 위에로는 7살, 아래로는 아래로도 2살? 반대요. 당연하죠. 아래로 7살이면 초등학생이에요. 아, 진짜? 아니, 나 중학교 1학년. 깜짝이야. 중1이나 초딩이나. 한 끗 차이인데 그게 또 크죠. 뭐가 커? 초등학생과 중학생. 범죄는 범죄예요. 범죄는 범죄. 와, 초등학생이 더 범죄 같잖아. 그쵸, 그런 거 있죠. 왜냐면 초등학생은 아동이니까. 그니까. 중학교 1학년은 이제 청소년이고. 그렇지, 그 갭이 크다는 겁니다. 어쨌든 범죄. 빨리. 넘어가. 무섭네요. 어쨌든 뭔가, 나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시아인 인 퀴어로서 여기서 유럽에서 그 파트너 찾는 거는 진짜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건 다 한 번씩 경험하지 않았어요? 일단 한국이 아니고 유럽이니까. 맞아요. 사실 장거리 연애도 몇 번 해봤는데 진짜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연애 타입이 장거리랑은 정말 안 맞는 것 같아요. 장거리 맞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러면은 주로 어디, 어떻게 찾는 편이에요? 연애 상대를? 사실 좀 그 전에 사귀었던 친구들은 대부분 친구에서 발전한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거의 한 90% 정도. 이렇게 퍼센트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아니, 그 정도로 많이 사귀지 않았는데, 네. 아, 저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아요? 네.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경로로 시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말고는? 친구 말고는 약간 소개팅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친구가 친구를 소개시켜주는? 친구가 아니면 자기 형제를 소개시켜주는? 약간 그런 것도 해봤는데, 아, 그건 진짜 아니더라고요. 애초에 성격 자체를 모르고 만나고 약간 그러니까, 아, 이건 아니다 싶었죠. 그럼 소개팅, 뭐, 에디님은 소개팅도 불편한 거면, 사실 근데 퀴어들은 어플 통해서 많이 만나잖아요. 네. 그것도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좀 되게 힘들 것 같고, 처음에 사실 정말 시도를 해봤는데, 어느 순간 좀 현타가 오면서, 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 어플은 정말 애증의 어플인 것 같아요. 계속 깔았다가 지웠다가. 맞아. 지웠다가. 근데 그게 어쨌든 제일 확실한 방법이긴 하니까. 근데 한국에서도 대부분은 거의 네. 어플로 만나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진짜 게이다가 진짜 거의 99%가 아닌 이상은 한국에서는 진짜 어플을 통해서 만나거나 뭐 진짜 운 좋게 클럽이나 뭐 바 같은데 술집 같은 데서 만나지 않을까요? 아니 뭐 친구 또 소개팅이나. 근데 그게 그래도 일단 말이 맞아. 통하고 이런 뭔가 대화가 계속 이어진다는 그게 되게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화를 하다가도 뭐 독일을 하다가 뭐 끊기고 친구랑도 그게 끊기는데 그거를 이렇게 만나자고 하면 그게 될까 싶은 거지. 맞아요. 진짜 언어 장벽이 장난 아닌 게 크더라고요. 사실 독일 친구도 한번 만나봤었는데 언어가 안 되다 보니까 당시에는 이제 독일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었고 되게 저는 억양을 듣지 않으면 상대방의 기분이나 어떤 의미로 말하는지 잘 못 받아들여요. 아무래도 독일어가 아직 그렇게 완성적이지 않다 보니까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제 카톡처럼 여기도 있거든요, 왓츠앱이라고. 그걸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날 데이트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얘기 좀 하자 이랬는데 제가 그거를 그냥 데이트 하자는 걸로 알아듣고 그래 하고 스마일 이모티콘을 같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게 걔가 얘기했던 그게 되게 아니었는데 약간 이런 오해들? 그런 게 되게 많았어가지고 좀 아 이 친구랑은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끝을 냈는데 근데 확실히 그런 점도 있더라고요. 언어 장벽? 맞아. 네 맞아요. 그게 크지. 문화도 그렇고. 문화도 진짜 크죠. 네. 공감대가 일단 엄청나게 좁아지니까. 맞아요. 보수적인 건가 우리가 다? 그런 겁니까? 이걸 보수? 그냥 취향의 차이인 거죠. 그렇지. 근데 약간 좀 내가 만약에 뭐 영국인이라던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타 유럽 국가의 사람이거나 뭐 그러면 독일인이랑 사귀는 게 별로 그렇게까지 다르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렇겠죠. 네. 왜냐면 근데 제 생각에는 약간 한국인이라는 그 뭐랄까 해야죠? 한국 사람들은 되게 특징적이지 않아요? 좀? 아이덴티티가 확실하다. 전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음식이라든지 문화적인 게 되게 우리는 약간 우리끼리만 통한다 약간 이런 게 되게 커서? 맞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담배 씨 전메인이랑도 사실 걔만 해도 미국애를 만났으면 훨씬 통했을 게 많은데 뭐 예를 들면 뭐 팝송을 듣는 어렸을 때 들었던 팝송을 같이 들을 수 있거나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한국 노래 많이 들었으니까 독일 유럽 애들은 좀 어쨌든 좀 그런 문화도 되게 그 그러면은 반대로 아시아인이라면 그것도 괜찮을까? 한국인이 아니니까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근데 좀 유럽인보다는 좀 가깝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맞아요, 확실히. 그리고 아무래도 그 그냥 단순한 문화 차이 이런 걸 떠나서 저한테는 그게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보다 기득권층이라는 거? 맞아. 그게 좀 저는 되게 커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도 백인이었고 독일 사람이었고 그 온몸에서 흘러나오는 나이브함. 그쵸. 얄미우니까. 그 있지. 그 걔네 그 은연 중에 그 무시하는. 맞아요. 그런 거 되게 진짜. 그러니까 내가 길에서 인종차별을 당하거나 이래도 걔는 너 왜 이렇게 오바해? 너 지금 되게 뭐 과민 반응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든지. 확실히.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담비 씨는 네. 그런 걸 감안하면서까지 굳이 백인 유럽 애들과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서까지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걸 떠나서 이제는 약간 안 끌린다고 해야 되나? 나도. 뭔가 그 나랑 통한다는 그 느낌이 되게 끌리잖아요. 약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약간 무슨 할 얘기가 많고 유대감이랄까? 그런 게 되게 크고 맞아요. 그리고 그런 거에서 위로받는 게 있다니까. 맞아요. 진짜 이제 얘기를 하고 사람이 공감을 받으면서 맞아요. 그게 되게 크죠, 솔직히. 맞아. 그래서 에디 씨의 짝은 어디서 찾아야 돼? 다시 에디 씨 고민으로 돌아가서 근데 그러니까 유럽에서 어쨌든 담비랑 저랑 만나게 된 것도 사실상 제일 도움이 됐던 건 어플이지. 그러니까 사실 에디 씨도 사실은 한국인이면 좀 더 좋겠는 거죠. 그쵸? 아무래도 말이 통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앱을 들어가서 한국인을 모은다. 근데 그거 되게 어려워요. 맞아. 근데 그때 우리가 진짜 시기가 좋았나 봐요. 그때 타이밍이 진짜 좋았나 봐요. 그래, 운명이다. 그냥 스티니 배경음악 깔아주세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에디 씨를 위해서 모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우리가 모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모임을 키우고 있잖아요. 비록 그쵸. 근데 그 안에서 에디 씨 또래 많이 없죠. 너무 어리니까 대부분 유학생들이라. 근데 위로 일곱 살까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일곱 살. 내가 몇 살이지? 딱 너 나이 때까지인 것 같은데. 아니야, 여섯 살 차이에요. 혹시 에디 씨 저희 배려해 준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딱 우리까지가 마지노선인데. 그거 아니에요. 괜히 다섯 살이라고 하면 상처받겠지. 사실 그냥 거의 90년대 라인은 다 괜찮아요. 90년대 라인. 감사합니다. 진짜 아슬아슬하게 에디님도 90년대 90년대 네. 생에 걸려있기 때문에. 근데 또 유학생이면 또 에디 씨 여기 사는 사람이고 또 맞아요. 뭔가 일단 사실 뭐 가르쳐지도 아니고 가르쳐지가 다니지 않아요. 유행어야. 유행어야. 에디 씨 유행어. 근데 네. 그래도 가려야죠. 그래도 연애 상대인데. 그죠. 그래도 네. 어쨌든 사실 여기는 유학생 아니면 거의 없으니까 이민자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민 그 적은 이민자 안에서도 네. 또 귀여를 찾아야 그렇지. 되고 네. 여기서 이 방송에서 한번 구인을 해. 고민 해결 연락 주세요. 아니 그런 거 말해줘야죠. 뭐 이상형이랄까? 아 맞아. 뭐 취향 같은 거를 좀 여기 네. 음악 깔아줘야 어디까지 지역은 어디까지 괜찮아요? 지역은 독일안. 네, 독일안이면 좋겠고요. 독일안이면 괜찮아요? 네, 아, 근데 솔직히, 그 예전에 독일안에서 프랑크푸르트라는 도시에 있는 친구랑 이제 장거리 연애를 했었는데,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아무래도 한국의 장거리는 그래도 맞아. 아무리 서울에서 부산 이렇게 한다고 해도 요즘 KTX도 되게 잘 되어 있고, 막 한두 시간이면 가는데, 이제, 프랑크푸르트까지는 막 6시간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비행기 타야 되고. 한국에서. 네.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베를린? 아니면, 네, 아니면 한. 돈이 많으신. 아니면 그 주변 도시? 네. 네, 다시 한 번. 아니야, 한 번. 이거는 거리까지, 거리만 그런 거고, 이제 2번. 네, 네. 2번 뭐야? 생긴 거요. 생긴 거요? 외모. 아, 생긴 거는 뭐 딱히 많이 크게 보질 않아서 네 그냥. 네, 그러면 안 돼. 아 진짜 그래요. 네. 정확하게 찝어서 곤란하게 만드시고 눈, 코, 입이 잘 달려있으면 좋겠고요. 에디 씨 가리지 않아요. 가리지 않기 때문에. 눈, 코, 입만 잘 달려있으면 된다니 너무 심해. 네, 딱히 외모적인 그런 규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아, 그 좀 마른 분보다는 좀 약간 있으셨으면 좋겠어. 한국 분이었으면 좋겠고. 네, 웬만하면? 근데 아, 한국 분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니야, 지금 이 방송 한국 분. 아, 그러면 한국 분. 갑자기 여기서 이제 약간 의문이 생기는 게 그 여러분한테는 언어가 더 중요해요, 문화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에서도 뭐 백인 독일인이지만 한국 백인은 아니더라도 아무튼 이제 한국인이 아닌 독일 사람이지만 여기서 뭐 한국 학과를 나왔다던가 뭐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어를 되게 잘해 뭐 한국 노래도 다 듣고 한국 뭐 TV도 보고 다 그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리고 이제 한쪽은 한국어를 아예 못하지만 예를 들어 부모님이 한국 분이거나 이런 뭐 2세나 3세 교포인데 근데 한국어를 아예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만 집에서 어릴 때부터 엄마가 뭐 된장찌개 뭐 그런 거 해줬고 그런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되게 익숙한 사람? 저는 전자가 낫겠네요. 저도요. 전자가 더 나아요? 한국말이 안 통하면 너무 답답해요? 그게 아니라 후자는 너무 그냥 한국식 그런 문화? 그러니까 집에서만 이렇게 먹는 거 식습관 그러니까 먹는 문화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의사소통할 수 있는 뭔가는 없잖아. 공감할 수 있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독일에서 쭉 자라왔기 때문에 독일인이고 그렇죠. 거의 뭐 그 사람이 독일인이라고 봐도 무방한 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만약에 둘 다 싫은데 근데 오히려 하나 골라야 된다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그 내가 말한 첫 1번 얘를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이제 한국 문화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뭐 맨날 막 주말마다 삼겹살 구워먹고 막 이런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근데 저는 그 사람을 근데 이래서 언어랑 문화를 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한국을 너무 사랑한다고 한들 그 사람의 첫 번째 아이덴티티가 그게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 유럽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싫은데. 문화라는 것도 되게 그러니까 좁게 뭔가 그런 기호나 취향으로 따질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한국 문화라고 하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거기서 자라온 환경이랄까 다 막 교복 입고 막 학교 가고 야자 가고 막 이런 그 한국 사회에서 억눌린 특히 우리는 퀴어로서 한국 사회에서 억눌렸던 것들 약간 이런 거를 좀 그렇지 네 서로 통하는 그렇지. 그런 게 좀 크긴 하죠. 근데 그러니까 둘 중에 내가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1번이 왜냐 더 나을 것 같다는 이유가 일단 말이 통하고 뭔가를 듣고 계속 이제 이해하려고 하잖아. 이해하려고 보다 그 사람이 좋아하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알려주려고 해도 그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빠를 거고 공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지. 후자는 아예 전혀 그런 게 안 보여. 백인만 아니라면 저도 전자가 낫겠습니다. 그렇지만 후자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오, 좀 신기하다. 저는 후자가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아, 진짜요? 네네네. 이은? 저는 되게 외모 지상... 다음에 약간 옐로우 피버 있고 네, 제가 좀 옐로우 피버가 심해서 네, 저는 되게 시스젠더 아시안으로서 아 시스젠더래 시스 아시안으로서 네. 저는 아시아인들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겉만 그런 거잖아. 겉모습이 되게 중요해요. 알았습니다. 그 어째 근데 계속 하겠어요? 근데 진짜. 근데 뭐 숙하님 말대로 그 1번의 얘가 완전 막 백인이 아니라면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에디는? 저도 전자요. 네. 왜요? 어쨌든 뭐 피부색의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어쨌든 한국어를 한다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문화도 이해를 해야 되고 어쨌든 언어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문화를 가르쳐줄 수가 있잖아요. 뭔가 내가 아 나는 이때 이랬어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근데 문화만 알고 이제 완전히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친구면 제가 또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 너무 싫고요. 네 일단 언어가 안 통하면 그냥 애초에 소통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걔한테 딸려가는 거 같은 기분이니까. 맞아요. 언어를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그걸 어느 세월에. 지가 알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너한테 가르쳐 주고 있어. 일단 걔한테. 한국인 교포가 말이야. 한국어 못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치. 안 돼, 그러지 마요. 농담이에요. 저희 농담입니다. 네. 네. 그럼 다시,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고민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한국인이야 된다 이거지. 어떻게 찾냐고요. 어떻게 찾냐고요. 아니 근데 방금 전에 제 질문으로 또 나온 결론은 에디 씨가 굳이 한국인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하자면. 근데 또 백인은 싫다고 했고. 그죠. 그러니까 말.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자유대 한국어과 게시판에 유색인종이지만 퀴어 그룹을 만들자고 또 붙인다. 거기 아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아 거기 정말 그 진짜 이판 좁다. 네 너무 좁아요. 너무 네. 조금만 활동하면 다 약간 아우팅의 위험이 너 담비가 이번에 에디씨 못 들었죠? 그니까 이번에 학교에서 알게 된 너랑 동기인 친구가 독일인 동기인데 그분 여자친구가 한국인이래요. 그럼 뭔가 걔도 나름의 뭔가 독일인 커뮤니티가 있지 않을까? 네? 그분이랑 되게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분이 자유대 한국학과 그러니까 탄덤 파트너 파티에서 만났다고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러면 그분한테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분한테요? 아니 근데 왜 여기서 우리도 되게 많이 알지 않아요? 어떻게 건너건너 잘 찾아보면 찾으시죠? 우리 지금 이거 말고 뭐가 더 있죠? 아니 저는 에디씨한테 되게 소개시켜주고 싶고 그런데 누구야 예를 들면? 아 지금은 없어요 사실 만들려고 찾아다니려고 근데 그러면 이제 에디씨 스타일을 알아야 되니까 그걸 지금 그걸 지금 말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1번이 눈코입 달린 거였고 아니다 1번은 거리였나요? 네. 네. 거리는 이제 베를린 근교가 좋겠다고 하셨고 2번이 이제 눈코입 달려가 있으면 되고 네. 3번은요? 뭐가 있을까? 네 3번이 이제 제가 그래서 한국인이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봤다가 그런 질문이 나왔고 네. 되도록이면 언어가 통하고 좀 문화적으로 만든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거였죠? 그죠. 네. 성격. 성격은 약간 저랑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성격이. 어? 그럼 에디님이랑 비슷한 성격은 뭐예요? 뭐라고 해야지? 아니, 낯가리는 거는 좀 안 비슷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약간, 가치관이 맞는다고 해야 되나? 약간 성격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 가치관이 제일 맞았으면 좋겠어요. 네. 가치관이 뭐죠? 가치관이 무엇인가?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에디님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취조 시간이 아닙니다. 아 이게 찾아주려다 보니까 네? 잘 알아요. 네네. 네. 그래서 가치관이 뭐죠? 아 네, 되게 뭐지?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여러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어이, 무슨. 오늘의 말씀. 문화 방송.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저 성별이요. 성별 중요해요. 성별 중요해요? 아, 네. 아니, 사실. 다르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진짜. 네. 성별은 중요하지 않은데, 만약에 한국 남성분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 한국사람. 지금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네, 취향이니까. 맞아요. 취향이라서, 네. 좀 시스젠더. 약간. 한국 네, 남성. 네, 지금은 만나고 싶지 않아요. 네. 근데 어차피 이 방송을 들을 일도 없는 거 아니야? 시스젠더, 그렇죠. 헤테로, 한국인 남성. 그럴 수도 그렇겠죠. 있죠. 네.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무조건 구인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니까. 아니, 근데 그렇죠. 그러면은, 아, 그것도 되게 궁금하다. 그럼 에디님한테는 상대방이 퀴어인지가 중요해요? 퀴어인지가, 네, 사실 좀 중요한 것 중요한 같아요. 중요한 거 할 어쨌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좀 커밍아웃을 하고 시작을 하고 싶거든요. 아무래도 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하고, 네. 좀 솔직하게 여러 얘기도 많이 하고 싶거든요. 뭐 같이 뭐 클럽도 다니거나 그러고 싶은데. 그러니까 에디님도 예를 들면 한국인 뭐 시스젠더 바이섹슈얼 남성이라던가, 팬섹슈얼 남성이라던가, 그런. 한국인 사람은... 안 된다잖아. 아니 그러니까 한국인 시스젠더 남성 헤테로 남성이 아니고 헤테로만 아니면 돼? 오케이. 아니 이거 에디 씨한테 답변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왜냐면 서로 더 어떤 이해가 되니까 아, 그런 게 있는지 아니면 이게 너무 이렇게 시스젠더 TMI인가? 괜찮. 뭐 괜히 산통 깨. 아, 어떠냐고. 어때요? 네. 시스젠더 헤테로만 아니면 되긴 한데. 근데 사실 지금 별로 막 남성분을 사귀고 싶잖아요.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요즘 좀 약간 그래서. 이번, 이렇게 얘기하면. 이번에. 이번 타겟은. 아, 그럼? 아, 네. 우리는 어차피 불가능한데. 뭐가요? 난 벤 씨는 만약에 상대방이 퀴어였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헤테로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뭐가요? 헤테로요? 아니, 벤은. 그러니까 네. 헤테로 여성. 시시한데 헤테로 여성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렵네요. 상관없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나는 상관없지만 그분은 상관있지 않을까? 아니 너가 중요한 거지. 근데 상관이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이쪽에 대한 아무래도 이해가 필요하다. 부족하다면 솔직히 아마 얘기하는데 되게 걸림돌이 많지 않을까. 조용히 먹어요. 나 숙하는 방송하는 거 까먹은 줄 알았어. 아, 나 그렇게 소리 냈어요? 꿀꺽꿀꺽. 네, 아, 그래서 우리, 아, 이거 엉망진창이야.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잖아, 지금. 갈 길을 잃었다. 뭐였지? 애들님 지금 구체적으로 좀, 그니까. 사실 지금 약간 우리 약간 고민 해결해 주지 못할 것 광범론적인 거 하는 거면 지금 약간 여성을 만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이번 타겟은 이번 타겟은 여성 혹은 시스 남성을 제외한 네. 시스 남성을 제외한 네. 모든 뭐 젠더 케어라던가 이렇게 네, 취향을 알아봤으니까 네. 그러면 광범론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벤 씨는 만약에 그럼 지금 찾아야 된다면 어떻게 찾겠어요? 저요? 네, 지금 상황에서. 잠시만, 나한테 와. 아니! 에디님을 위해, 에디님을 위해 어떤 그걸 주겠냐 이 말이죠. 그 어드바이스를 주겠냐. 당사자 입장으로서. 그러면 네. 담비 씨는요? 무조건 어플이죠, 저는. 아니, 저도 솔직히 어플. 그거 말고는 그거밖에는 지금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아 이거 깔아봐야겠네요. 또. 무작정 일단 네. 하트를 날린다. 매치가 되면? 맞는다. 근데 이건 진짜 어차피 될롱 될이라서 약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3만 이상 하기가 힘들지 않아요? 애초에? 무조건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 어플을 오래 사용해본 적은 없어요 항상 그냥 켜고 며칠 안에 이제 연락 오는 상대랑 하루 정도 연락하고 예를 들면 우리 뭐 내일 만날래? 내일 모레 만날래? 약간 이렇게 맞아 그렇게 해야 돼 네, 빨리 만나서 정말 실제로 아는 사이가 돼야지만 뭔가 더 진행되는 왜냐면 온라인상으로 그냥 계속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막 계속 뭐 안녕 뭐 잘 자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답이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사실 연애까지 하기에는 연애를 하든 친구를 하든 좀 답답하죠 가까이 있다 이러면 뭐 내일 커피 한잔 할까? 이래서 네, 무조건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근데 나는 그런 게 너무 싫어 현피 뜨는 거? 아니 현피라기보다 뭔가 아 진짜 뭐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참 말도 설명하기 힘드네 낯선 사람이랑 만나는 게 싫어요 둘이? 만나려고 이렇게 막 내가 구해가지고 막 이렇게 아직, 하면 아직 덜 배고팠다 아니 근데 아, 정말 근데 우리가 하체 기가 막히네 키어로서 네.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 거의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일단 가서 그러니까 오그라들게 하지 말고 바로 만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저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거 뭐 데이팅 어플을 이용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사실 특히 꼭 키어한테만 그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되게 온라인 상황으로 서로 알 수 있는 것도 많고 얘기를 길게 하는 건 싫어하지만 편견을 버리세요 네 그리고 되게 약간 현실 세계에서는 뭐 헤테로들도 그렇겠지만 키어는 더더욱 그렇죠 약간 오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그린라이트로 오해한다 이 말이죠. 아. 응. 근데 막 나 헤테로야 왜 이래? 막 이런다던가 뭐 약간 그런 불편함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안에서 만나는 것도 되게 좋죠. 그것도 사실 좋은데 그게 제일 좋죠. 오프라인 커뮤니티 안에서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상대가 있다면 그건 참 좋은 일인데 너무 한줌이라. 그쵸. 너무 한줌이에요, 진짜. 독일, 그것도 베를린 한인 커뮤니티? 지금 우리. 있긴 해요? 우리로서는 우리가 다 아닌가요? 좀 더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한인 키어라고 해서 그게 다 서로 어떤 성지향이나 이런 게 맞는 그치, 것도 아니고. 그치. 맞아요. 그렇죠. 걸르고 진짜 없어 그냥 시스젠더 남성분들 걸러야 되고 이런 거 맞아요 그럼 거의 남성 진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그 안에서 한 명을 어떻게 이렇게 골라서 사귀겠어요 그러니까 다섯 손가락 그렇게 서로 매칭이 되는 게 힘들죠 참 슬프다 사실 에디 씨는 만약 한국에 있었으면 막 클럽도 가고 막 재밌는 거 많을 텐데 방법론적으로 이번은 한국을 가야라네. 맞아요. 한국 가서 일단 번개 같은 데 가는데요? 클럽 가고. 근데 갑자기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 되게 생각해보니까 되게 현타 왔는데 베를린에 그렇게 한인 키어가 없다면 어플에는 있을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그렇게라도 찾아야죠 네. 어플로 막 비행기 모드에서 한국에 있는 사람 찾을 게 아니면 그러니까 그래봤자 한줌이네요 그 언니가 그러니까 한줌 어떻게 모은 거잖아요 그 어플로 너무 대단하신 분 맞아 우린 왜 그걸 못하냐고요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 네, 저희한테 꼭 연락 좀 주세요 근데 또 요즘에는 예전에 저희가 그 모일 수 있었던 그 어플도 네. 잘 안 쓰고 그래서 무슨 어플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커뮤니티가 되게 오래가기가 힘든 것 같아 아무리 모아도 막 깨지고 또 깨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초에 이제 커뮤니티 자체에 별로 큰 기대를 안 하고 맞아요. 오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유학생들이 많기도 하고 워낙에 이렇게 유동이 많다 보니까 에디 씨가 수장이 되면 되겠네요. 네? 버티다 보면 한 명은 걸리겠지 이런 식으로. 테라스 하우스야? 계속 주기적으로 공직을 올리고 사람을 모은 다음에. 그럼 에디님이 만약에 어플을 깐다 하면 무슨 아, 다 깔아야 되나? 종류별로 해야 돼. 레즈비언 어플 막 다섯 개. 어, 다 깔아야 되겠죠? 틴더 이런 것도 깔고. 뭐,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찾듯이. 우리 도움 됐어요? 네. 됐을까? 네. 뭔가 그, 계획이 생겼나요? 뭔가. 계획? 어, 일단. 확실한 건 여기서는 네 정말 힘들 것 같고요. 우리 상담하고 왜 포기했어? 상담하고 포기를 해요. 그럴 수도 있죠. 아 왜 그래요? 상담 뭔가 상담사들이 너무 현실을 더 깨달았어요. 너무 혼돈 왔어요. 차라리 뭐 어떻게 네 내년쯤이나 올해 하반기쯤 한국을 한번 갔다 오는 게 네, 차라리 그게 더 빠를 그러니까. 것 같아. 아니 나 한국 갔다 와도 그럼 장거리잖아. 아니 그 친구를 꼬셔서 데리고 와? 유학 가라. 그 친구는 무슨 잘못이 있어서 독일을 가고 오죠? 에디를 만난 에디를 사랑한 죄. 저도 숙하님을 사랑한 죄로 독일을 뭐라고? 떠나지 못하고 그건 나거든요. 아니죠. 전 전혜인이랑 헤어지고 그때 한국에 놀러 앉을 생각이었는데 뭐라고요? 뭐라고요? 네. 네, 그럼 아무튼. 아 마무리해요, 그냥. 뭐라고? 네. 미국으로 빠지는 게 컨셉이에요.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에디 씨의 이 고민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한 시간 얘기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해결됐어요. 네. 전혀 해결되지 않아요. 포기가 해결이에요? 아니요, 한국 가는 거. 아니야. 뭘 아니야. 정말 책임지지 못할 말을 그렇게 뱉지 마세요. 여기서 아마 어플 깔고 해가지고 구해도 아마 글쎄다. 근데 우리 빨리 구해질까? 벤씨도 그렇고 사실 우리 다 독일에서 어떻게든 구했잖아요. 구했었잖아요. 우리 다 온라인으로 만났잖아요. 온라인에 힘을 믿으세요. 있으니까. 네, 전화 많이 걸르면은 걸려. 응. 하나는. 어, 버티고 있으면 존버가 답이다. 네, 아무튼 숙한님이랑 저랑 시간이 많으니까. 저는 왜 자꾸? 제일 시간 많은 사람. 저희가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뭐야? 우리가 한번 둘러보고. 뭐 대행사 수수료 떨어지나요? 네, 재밌잖아요. 이럴 때 아니에요. 우리가 어플을 언제 깔겠어요? 주기적으로 약간 재미로 깔았다가 아, 정말 다시 지우고 무슨 그 은퇴하고 막 괜히 막 하숙생 들여서 막 걔 막 사생활 캐는 할머니처럼 비유가 좀 심하신 것 같습니다. 비유가 진짜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이번화 이렇게 그냥 상처만 받고 모두가 다 상처받고 빨리 마무리해요. 네. 네. 마무리 하죠, 뭐. 네. 그럼 저희 오늘 에드님의 고민 상담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똑같이. 네, 정말. 이게 뭐지? 여기는 엉망진창 와장창. 엉망진창 와장창으로 고민 상담이 끝이 났고요. 네, 저희 그러면은 또 다음 주에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고민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네, 와장창 고민 상담을 언제든지. 네, 언제든지 저희 에스크도 있고요. 네. 제발 써주세요. 네, 언제든지 뭐 트위터 DM을 남기시든 댓글을 다시든 뭐 상관없으니까요. 연락 꼭 주세요. 안녕. 안녕. 안녕.